아련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 다가온다 그 얼굴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 얼굴 다가온다 더는 멀어질 수도 또 다가갈 수도 내 더딘 걸음 바보 같아서 사랑했었고 사랑할 테고 말 안 듣는 가슴은 멋대로 시린데 힘겹게 Amor.